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세 가지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요, 그 그리스도의 신분의 부르심입니다. 아, 신자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르심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신분에 대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성경의 선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받아주셨으므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진리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든든한 뒷배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든든한 뒷배. 제가 1997년 신학교 졸업할 때쯤에 유학을 준비하고 미국에 갔다가 기회가 있어서 로마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그 콜로세움 남서쪽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태어나고 살고 죽은 그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카타콤에는 지하 토굴이어서 그것이 지하로 뭐 수 킬로 수십 킬로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미로처럼 형성돼 있다 그럽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은요. 마치 지금 요 통로와 같은 정도의 그 아주 짧은 그 좁은 그런 통로가 있고 그 사방으로는 그 옆으로는 이런 벽이 돌벽이 흙벽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벽에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이렇게 그 타일처럼 된 것처럼 이런 그 안에 이런 타일처럼 된 그 사람 키보다 좀 더 긴 그런 직사각형의 그런 게 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그런 것들이 쫙 옆으로 쫙 1층, 2층 이런 식으로 쫙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거기서 태어났고 또 거기서 평생을 살고 거기서 죽으면 거기에 묻힙니다. 그 지하 토굴에서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것은 그냥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냥 들어갔다가 못 나왔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가이드만 꼭 따라서만 다녀야지 그러지 않으면 미로이기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죽음을 거기서 태어나고 평생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좀 지금보다 한 벌써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진이나 기록들을 보면서 어떤 여인은 죽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엽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목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거져 있어요. 이거는 참수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그런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죽은 여인이 누워있는데 어떻게 누워있냐면 여기는 목에는 줄이 거져 있고 손가락은 이렇게 선을 펴서 이렇게 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갖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으면서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감동이 되었는데 제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나이를 들면서 또 많이 아파서 정말 진지하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할 그때가 되었을 때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든든한 뒷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은 그때보다 더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진리가 그냥 어떤 나와는 무관한 그저 어떤 그 성경에 아 그렇더라라고 하는 사실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든든한 뒷배와 같은 것으로 느껴지고 실감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46년이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 해 한 해를 지나고 보면 사실 거기서 거기이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고달프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에게는 아직 실감이 덜하겠지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40년, 50년, 60년 아니 그 이상을 살았는데도 사실 어느 한 해 한 해가 그렇게 편안한 그런 한 해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 살았으면 산전수전 다 겪어서 사는 것에 도통했을 것도 같은데 한 해를 다시 한번 살아보면 여전히 어렵고 또 여전히 반복하는 것만 같아서 도무지 어떤 진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신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을 때 사실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신자로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제자들은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갔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0% 다 모릅니다. 다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가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여정 속에서 내게 든든한 뒷배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실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미리 다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은사를 가졌다는 용한 사람을 찾지 않아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 앞에 놓인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물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신뢰하면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당장은 모든 게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맞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 믿습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저런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전과 아픔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지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하고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결과를 향해 진전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영광의 길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신자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영광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실감해 갑니다.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원수가 이기고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 자리로까지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갖고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맞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가 또 우리가 함께 지내온 한 해 한 해 그 살아온 시간들에는 고통받고 또 울고 또 슬픈 날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허락한 그 의와 진리, 거룩과 생명,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따라 빚으시는 그 흔적들을 우리의 삶의 흔적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진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요,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밀착형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면면이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실감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과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 카타콤에서 살고 죽어가며 행복한 삶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간증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고백 속에 이러한 고백들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든든한 뒷배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두 번째 부르심은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신자의 부르심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신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영사가 있고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영사요 대사가 있는데 그가 누군가? 바로 신자,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 세상에서의 영사요 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 대통령이 한 나라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를 보내서 그 나라의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 나라의 그 상대하는 나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영사로, 사신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신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그리고 우리 가까이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귀한 자산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여러분 인생이 그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더 높은 위치와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성공을 얻으면 자신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고 대접받으면서 군림하면서 살기 위해서 참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땐 참 어처구니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 왜 그럴까요? 거기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찾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마감했을 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값진 그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그 목적과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따라 살았을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대표하며 그 나라를 보여주며 그 나라를 증거하는 대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부르심입니까? 여기에 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값진 행복감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교회로 보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허물도 있고 흠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내게는 누굽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저 예배당 문을 잠겼을 때 그 열쇠로 열면 열리듯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세상에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귀하고 특별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얼핏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의해서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해외 토픽을 보면서 그 사해 동쪽 지역에 어마어마한 그 자연재해가 과거에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이 임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는, 그들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의 결정은 의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망하느냐 보존되느냐 하는 그 문제의 핵심은 세상에서 목소리 큰 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인 교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마을 역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마을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 부르심, 그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들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점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스코샤 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광고, TV 광고를 할 때 늘 이 말을 씁니다. You are richer than you think.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이 스코샤 뱅크 자신의 그 은행을 광고할 때 무슨 얘기겠어요? 이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부자가 될 겁니다. 뭐 이런 건데요. 저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You are richer than you think.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맥락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그냥 혼자 있을 때 때때로 피곤하고 지쳐서 막막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혼자 실실 웃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쁨과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죠. 힘들고 지치고 막막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중단하지 않는 그 안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추동하는 어떤 힘이 있는 걸 느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능력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의 별것 아니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골치 아프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을 맡기시고 이 세상의 천국의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생명에 관심 없습니다. 거룩에 관심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방탕함과 무지와 그리고 완악함과 결국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불나방이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오는 자동차를 향해서 직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선자들을 통해서 이 마을의 생명과 거룩과 참된 진리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대신해서 그 길을 안내하고 보여주고 초대하고 그 길로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자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기에 겸손하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당당함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러나 늘 행복감과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엔 아픔과 슬픔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또 계획과 실천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르심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실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무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함과 흠과 허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아픔을 느껴야 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렇게 울며 씨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도하고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이 예배당에 여호와의 능력이 기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이 예배당을 드나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능력과 그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찬송하는 그 간증이 그 삶에 편만해지는 것을 확대되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말미암는 평강이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사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급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도요,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실 저도 언제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아니 고쳐주시기는 하시는 건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간질인지 연약함인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짐이 되고 거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너의 은혜가 이미 족하다, 이미 충분하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질병을 안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갔습니다. 혹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그냥 이걸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서 제 믿음은 사도 바울 정도의 믿음이 안 되니까 저에게는 고쳐주신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실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대를 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무엇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의 사인이라 믿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셨다는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의 수고가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진리와 생명과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제가 화면에 그 슬라이드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실 바랍니다. 어쩌면 오래 참아야 할지 모릅니다. 오래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영광과 우리에겐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은요.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속감에 대한 부분이죠. 에베소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예, 몸이 하나인데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각 부분 부분들입니다. 지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비전 선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피는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흐르는 영적인 피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것으로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아니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이죠. 여러분, 몸이 갖는 특징이 뭡니까? 몸이 갖는 특징은 갓난 아이도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아이에서 성인으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향제일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이로 따지면 몇 살입니까? 46살입니다. 중년기, 저보다 조금 젊어요. 중년기입니다. 46살. 46살이면 중년이고 장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향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교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또 자라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남이 여러분 100명, 500명, 1000명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라남,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 물론 양적인 성장도 뒤따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자라야 할 성장의 목표, 자라남의 목표를 다르게 제시합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에까지 자라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는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자라가야 될 성장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장의 목표는 양적 성장의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인 머리이신 그리스도만큼 장성하게 자라가는 것, 곧 영적 성장을 목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성장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온갖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성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장의 목표는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영적 성장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힘쓰면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장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크냐에 그것이 성장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자라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야말로 올해 우리의 그 표와도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실천이고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 소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몸 안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고, 어떤 이는 청년과 그 장년의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이는 영적인 부모와 같은 모습을 갖게도 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청년과 영적인 부모와 같은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성한 교회인가 어린 교회인가, 그걸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교인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크다고 장성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46살이 되었으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 연수를 하신 것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오셨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그 교회의 키워드는 뭡니까? 한마음, 성장, 나눔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것,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함께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힘써 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그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